검파형 동기, 아산 남성리 출토, 초기 철기시대. 한국식 동건 문화는 기원전 5에서 4세기 무렵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청동기 문화다.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청동 유물로는 검의 폭이 좁은 한국식 동검을 비롯해 투겁창, 꺽창과 같은 무기류와 거울, 검 손잡이 모양, 방패 모양 청동기, 방울 등의 의기류가 있다. 특히 의기류의 다양한 형태와 정교한 무늬는 청동기 제작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. 이 청동기는 칼자루 모양과 비슷해 검파형 동기로 불린다. 충남 아산시 남성리 돌무지 널무덤에서 석 점이 출토됐는데 그중 한 점에는 위쪽에 사슴이 조각돼 있다. 이러한 동물 문양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샤먼을 상징하는 데 이용됐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배자의 무덤에서 나온 검파형 동기는 당시 한반도의 사회가 재정일치의 사회였음을 보여준다. 뒷면은 대나무 속과 같이 비어있으며 매달 수 있도록 위아래에 꼭지가 달려있다.